장윤건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6월 30일 노르돔 시아몬이 캄보자 왕국 국왕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노르돔 시아몬이 국왕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국왕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국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조선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각하께 열렬한 축하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의 현명한 영도 밑에 최근 조선인민이 나라의 경제 및 사회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 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